슬픔만 흩어지는 바람처럼 사라지기를 바래요. 들의 꽃이 피어날 때까지 참 많은 계절을 겪어왔듯이 노래해요. 그대 듣도록 내 사랑하는 사람 모두 여기 꿈을 꾸기로 해요. 우리 가끔은 길은 있을 거예요.